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.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.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. 아픔도 보이지 않아.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. 박수! 저 하늘 봐서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.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.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. 찾아 나.